터지던 네 맘에 불씨 채만 남은 거야. 왜 시간이 아닌가 봐. 어째 갈수록 나약하잖아. 슬픈 아픔도 함께 무뎌지는 거야.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려나답게. Can't nobody stop me now. Now try me.